찬에 가세 가세 가세 놀러 가세 각이 각집 처자들로 창구 간장 다 녹인다 사람 날과 생리별은 생초목에 불이 나니 불 꺼